once again coming back at ya. Here's another one. One MC Mong album. Three. Put your hands up in the air. Put your hands up in the air. Everybody scream if you're ready for some ice cream. Let's go. 저 남북 어디에서도 나란 얼간이는 없다고 그래도 너 하나만 사랑한다고 쉽게 녹아버린 네 마음 상처받은 MC봉 사랑은 아아아아아 이승기 널 처음 봤을 때부터 심장은 어느부터 달콤한 향기에 뜨겁게 밀어붙여 뜨들아 저리 비켜 아무라부터 이 여잔 이미 내 거니까 저리 비켜 다른 야 사랑해 목마른 나그네 들뜨는 마음이 네 얼굴을 그리네 굳게 다친 이 마음이 녹아버리게 버리게 빠르게 믿음을 확인시켜줄게 오늘 밤이 너무 짧아 아쉬워서 못 보내고 네 다리가 아플까봐 너를 놓고 집에 가고 누가 봐도 상관없어 내 앞에는 네가 있어 너 하나만 사랑한다고 I wanna spend my whole life with you 네가 없으면 안 되는 내 아픈 이유 Every time I look at you 사랑해 I love you all thank you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나랑 얼간이는 없다고 그래도 너 하나만 사랑한다고 쉽게 녹아버린 네 마음 상처받은 MC봉 사랑은 아아아아아 이슬기 You're my ice cream You're my dream I will love you Oh oh oh When you're not me I will love you You're my ice cream You're I'm